아직도 난 모든 게 어려워 애쓰는 하루만큼 작은 꿈이 멀어져 지루한 그 걱정들처럼 흐린 듯한 하늘은 근사한데 투명한 꿈만 같은데 빼곡하게 채워넣어도 자꾸만 초라해지던 헤매는 날들 주저앉고 싶어 글썽거리던 날